온 결의는 일본 반동들과의 군사적 결탁에 매달리고 있는 박근혜 욕속 배당을 절대로 용서치 말아야 한다.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최근 박근혜 배당이 남조선 각계층의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과의 군사적 공모 결탁을 날로 노골하여 내외에 커다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괴뢰 욕적 배당은 일본 반동들과 금순 군사 교류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일본 방위상부와 자위대 우두머리들을 빈번히 남조선에 끌어들여 불순한 모의판을 벌여놓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진행된 2016년 아시아 안보 회의 등 여러 기회들에 일본과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국방 당국 간 직통 전화 증설, 군사 훈련 참관, 항공기와 함 선들의 호상 방문과 같은 군사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밀약하였다. 그에 따라 괴뢰 배당은 일본 자비대 함선들이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전범기로 규탄받고 있는 우길 승천기를 달고 남조선 항구에 버젓이 들어오게 하고 있는가 하면 북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 밑에 일본 것들과 합동군사 연습까지 거리낌 없이 벌이고 있으며 내외의 거센 비난으로 지난 5년 동안 중지되었던 괴뢰 해군 훈련 조원단의 일본 기양을 제기하고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계기로 북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 것들에게 넘겨주려는 기도도 드러내고 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근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야수적인 살륙 만행을 일삼으며 삼천리 강토를 피바다에 잠그었던 일제 침략자들에 대한 원한과 울분이 그대로 서리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이 지난 7월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제 침략군의 후예인 자위대 창설 기념 행사라는 것을 버젓이 벌려놓게 하고 거기에 괴뢰 당국의 올빠진 추물들이 비굴하게 머리를 들이미는 추구티를 부린 것은 온 결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렁이다. 일본과의 군사적 공모 결탁에 매달리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행위는 우리 민족에게 건취의 한을 남긴 일본 놈들에게 조선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주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재난을 들시우려는 용납 못할 4대 매국 행위이며 극악한 반민족적 범죄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과거 범죄를 성군이 반성할 대신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기 위해 군국화를 다그치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적 범위로 넓히고 있으며 전쟁과 군대 보위를 금지한 헌법까지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동들은 해외 침략의 첫 번째 대상으로 조선반도를 정해놓고 유사시 자위대의 자동 개입에 대해 공공연히 떠버리고 있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괴뢰 패당과 일본 반동들의 군사적 결탁이 미국의 대아시아 지배 전략에 따른 것이며 철저히 미국의 배후 조정과 각본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으로부터 일본 반동들과 괴뢰들과의 삼각 군사동맹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괴뢰 패당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마다 벌이는 각종 명목의 연합 및 합동군사 연습들에 괴뢰군과 일본 자위대를 끌어들이고 남조선에 사드를 배치하는 등 미사일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미국의 부추김 밑에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패당과 일본 반동들의 군사적 결탁과 공모 책동은 결국 미국 일본과의 삼각 군사동맹 조작으로 이어져 조선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몰아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괴뢰 욕적 배당은 일본 반동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반공화국 고립압살을 위한 군사적 보위망을 형성하며 미국 상전과 함께 일본까지 등이 없고 우리와 맞서버리는 대결적 흉심을 더욱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동족 대결을 위해 우리 민족의 백년 숙적인 일본 반동들과의 공모 결탁도 서슴지 않고 침략적인 외세에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가장 추악한 4대 매국노들이다. 지금까지 남조선에서 친미 친일 4대 행위를 일삼지 않은 괴뢰 정권이 없었지만 박근혜 배당과 같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제의 극악한 과거 범죄를 무마시켜주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대침 야욕을 부채질하면서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 공모결탁에 노골적으로 매달린 반역의 무리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은 고력적인 남조선 일본 협정 체결로 민족의 이익을 통치로 팔아먹은 제애비 박정희 역도의 친일 매국 근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천하역적 박근혜만이 감행할 수 있는 만고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괴뢰 패당의 무분별한 친일 매국적 망동에 대해 남조선의 각계층이 일본 군국주의 망령을 불러오는 위험한 짓, 일본의 대북 선제 공격의 길을 열어주고 미국 일본과의 군사동맹에 말려들어 긴장격화를 초래하는 반역행위, 제 집안의 독사를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강하게 단죽이탄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박근혜 역적 무리들이 감히 우리와 맞서보기 위해 일본 반동들과의 군사적 결탁 노름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멸 행위로 될 뿐이다. 온 결의는 민족의 태양꼴인 박근혜 역적 폐당을 하루빨리 제거해버리고 일본 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거적적인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동족 대결의 환장이 된 박근혜 역적 패당의 친일 4대 매국 행위는 반드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8월 17일 평양